속의 blue sky 예언하는 감각 새롭게 설레요 baby 잘라진 그때 향기마저 뜨근데 네 숨이 닿는 곳마다 물들어 그래 you you you 널 볼수록 커지는 설렘 you you oh you 완벽히 love you 하나도 시작되는 이야기 따스하게 번진 멜로디 네가 내 계절이 됐어 이 순간 모든 게 alright 살며시 웃는 널 따라 흩날린 날 세상에 터진 이 불꽃놀이 너에게 다 보여줄게 Blue, blue, pow 너와 꽃이 피어나 물들여 wow, wow, wow 내게로 wow, wow Blue, blue, pow 내 맘속을 찬란히 비추어 wow, wow, wow 빛으로 멋서서 말도 안 돼 It's like 붕 떠있는 풍선 잡고 위로 슝 올라가서 풍경을 색칠해보자고 물감은 봄 You're my blue sky 너란 바람 분다 지금 너를 향한 순간 넌 나를 멋대로 설레게 가슴 뛰게 만들어 스며들어 내게로 이 기분 몰라 나조차 놀라 온 너와 나 놓치지 않아 널 놓치지 않아 Oh yeah yeah yeah 널 담고 싶은 너야 둘만의 그림자를 따라 세상에 터지는 불꽃놀이 내게도 펼쳐줄게 Blue, blue, pow 너와 꽃이 피어나 물들여 wow, wow, wow 내게로 wow, wow Blue, blue, pow 내 맘속을 찬란히 비추어 wow, wow, wow 빛으로 어지러지러지러져가 너와 있으면 아찔아찔아찔해줄까 견딜 수 없어 흐드러지게 핀 이 순간 너 So beautiful